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 즈음에서 각지에 모신 절세 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끝없이 찾고 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앞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묘기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묘기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무력성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태양상들의 인민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각지의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습니다.